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의 서거 23돌씨라는 표제로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최근 뷰올렛진 특간호를 발행했습니다. 뷰올렛진은 김일성 주석의 좌우명, 진보적 인류의 영원한 수령, 강철의 영장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했습니다. 뷰올렛진은 시대와 역사 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소개했습니다.